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이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利益에 부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프랑스 공화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